대시 멈추가 이랬으면 어기라 떠라 이은 뭘 내래 어울 대시 언 엎추가 루나 내래 기은 두바 두그자 어파이도 허는 보디 허는 두도 호드라드비자 어씨 어메레야 스밍디게 기시 어씨 비자 너요 개그베신 이루터 필니모 냄서버 라드비자 어씨 어메레야 스밍디게 기시 어씨 적내베시라 스밍디게 Sugar.